그리워하지만 어쩌다 나를 잊기도 하지. 때로는 나를 미워도 하지만 가끔은 눈시울 젖기도 하지. 어쩌면 지금 어딘가 혼자서 나처럼 쳐다를 볼지도 몰라. 초저녁 작게 빛나는 저 별을 나처럼 보면서 울지도 몰라. 루루루루 루루루루루 아마 난 평생에 못 잊을 것 같아 너를. 만남도 있지만 숙명이라는 이별도 있지. 우리의 만남이 인연이었다면 그 인연 또 한 번 너였으면 좋겠어. 어쩌면 우리 언젠가 또 다시 우연을 핑계로 만날지 몰라. 내 삶의 전부 눈물만 채워도 널 기다리면서 살는지 몰라. 르르르르르 르르르르르 아마 난 평생이 못 잊을 것 같아 나를. 르르르르르 르르르르르 아마 난 평생을 못 잊을 것 같아 나를. 한 잔 술에 서름을 고향한 이를 달려갑니다. 가향 낯선 거리 헤매는 발길 한 잔 술에 서름을 타서 저라는 생각이 난다. 홍시가 열리면 우리 엄마가 생각이 난다. 자장가 대신 젖가슴을 내주던 우리 엄마가 생각이 난다. 눈이 오면 눈 맞을 새라, 비가 오면 잊어질 새라, 험한 세상 넘어질 새라, 사랑 때문에 울먹일 새라. 그리워진다 홍시가 열리면 우리 엄마가 그리워진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도 않겠다던 우리 엄마가 그리워진다. 생각이 난다 홍시가 열리면 우리 엄마가 생각이 난다. 배철이 치고 돌아앉아 오시던 우리 엄마가 생각이 난다. 바람 불면 감기 들새라, 안 먹어서 약해질 새라, 힘든 세상 뒤처질 새라, 사랑 때문에 아파할 새라. 그리워진다 홍시가 열리면 우리 엄마가 그리워진다. 생각만 해도 눈물이 핑 도는 우리 엄마가 그리워진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찡하는 우리 엄마가 그리워진다. 우리 엄마가 생각이 난다. 우리 엄마가 보고파진다. 못 살 것 같은 내 사람아. 당신 친구가 되고 행여 당신 우울할 때 내가 당신 웃음 줄이라. 이 세상에 하나밖에 둘도 없는 내 여 이나 보고 또 보고 또 쳐다봐도 싫지 않는 내 사랑아.

않으면 미워도 미워 말아요. 이미 약속된 이별인데 아무 말 하지 말아요. 눈물을 감추어요. 눈물을 아껴요. 이별보다 더 아픈 게 외로움인데 무시로 무시로 그리울 때 그때 울어요. 세월은 고장도 없네.

젊은 남자의 인생. 이름은 남자의 인생. 모두 나와 반겨 않고 눈 감아도 떠오르는 그리운 나의 고향여. 정이 손잡고 고갯말은 넘어서 갈 때 흐른 기찻길 어디에서 빛빛인가 말 좀 하렴아. 전에다오 전에다오 고향 잃은 서러움을 녹슬은 기차기라. 어버이 참 그리워 우는 이 마음. 사나이 우는 마음을 그 누가 알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의 순정. 사랑엔 약한 것이 사나이 마음 울지를 말아라. 갈대의 순정. 흘러내리는 눈물 같은 미술비 누가 울어 이 한밤 잊었던 상처인가 멀리 떠나간 내 사랑을 기약조차 없는데 애 같아도록 그 누가 울어 울어 검은 눈을 적시나 지섰달 긴긴 밤이 짧기만 한 것은 근심으로 지새운 어머님 마음 흰머리 잔주름은 늘어만 가시는데 한없이 이어지는 모정의 세월 가지만은 남네 바람이들 어머니 가슴에는 물결만 녹네 짧기만 한 것은 언제나 분주한 어머니 마음 정성으로 기른 자식 모두들 가버려도 근심으로 얼룩지는 모정의 세월 가지만은 남미의 바람 가슴에는 물결만 녹네 살짝이어서서 님이 오시는 길목에 서서 사모하는 가슴 말이 아신다면은 서서 님이여 님이시여 살짝이여 서서 님이 오시는 길목에 서서 사모하는 가슴만이 아신다면은 서서 님이여 님이시여 제사계 오소서 오소서 님이여 님이시여 잽싸게 오소서 거리네. 자야 자야 명자야 무서웠던 아버지 술 깨시면 난 사람 되고 자야 자야 명자야 가슴 아픈 어머니 아이고 내 새끼 달래시며 울고 세월은 흘러 모두 세상 떠나시고 저녁병 되어 반짝반짝거리네 눈물 너머로 반짝반짝거리네 장순이 돌아올 줄 모르고 서쪽 하늘 문 틈새로 새어드는 바람에 떨어진 꽃냄새가 나를 울리네. 가야해 가야해 나는 가야해 순이 찾아가야해 가야해 가야해 나는 가야해 순이 찾아가야해 누가 이런 사람 본 적 있나요 나이는 18세 이름은 순이 순이 찾아가야해 가야해 가야해 나는 가야해 순이 찾아가야해 누가 이런 사람을 본 적 있나요 나이는 18세 이름은 순이 나이는 18세 이름은 순이 뜨거운 눈물 사나이 먼 길도 아닌데 저만큼 지는 너를 닮아 웃네. 지하길에 걸걸 웃지만 웃는 눈에 맺힌 눈물은 아 꽃이 피면 같이 웃고 꽃이 지면 같이 울던 알뜰한 금행서에 봄날은 되는 영마차 길에 별이 뜨면 서럽고 별이 지면 서러울던 실없는 그 기억에 봄날은 간다. 천리타야 멀리 간 오기 전에 잊어버렸나 고향의 물레방아 오늘도 돌아가는데 셋인데 그 중에서도 셋째 딸이 제일 예쁘다던데 아따 그 양반 호랑이라 소문이 나서 먹실 얼굴 한번 밤실 얼굴 한번 못 봤다나요 그렇다면 내가 최진사 만나 뵙고 넙죽 절하고 마을 사람 진복이 놈이라고 말씀드리고 나서 염치 없지만 셋째 딸임을 사랑하오니 사리감 없으시면 이 몸이 어떠냐고 졸라봐야지 다음 날 아침 용기를 내서 뛰어갔더니만 먹실한 놈이 눈물을 흘리며 엉금엉금 뛰면서 아침 일찍 최진사 댁에 문을 두드리니 얘기도 꺼내지 전 볼기만 말았다고 넋두리 하네 아이고야 그렇지만 나는 대문을 활짝 열고 뛰어들어가 보기 드문 사위가 만노라고 말씀드리고 나서 육간 대청에 무릎 꿇고서 머리를 조아리니 최진사 허탄하게 껄껄껄 웃으시며 좋아하셨네 소리에 깜짝 놀라서 고개 들어보니 최진사 양만 보이지 않고 구경꾼만 모였네 아참 이제 틀렸구나 뭐 일어서려니까 셋째 딸 사뿐사뿐 내게로 걸어와서 절을 하네요 치구나 좋다 치와자 절을 치고 땡이로구나 천하의 호랑이 최진사 사위 되고 몇번 색시거드니 먹쇠란 놈도 밤새란 놈도 나를 보면은 한 개가 맞았다고 놀려대겠지 모르고도 숨는 세상 발자락은 이 생각을 하고 하엾은 없니 원망을 낙마르나 가는 세월에 저가는 청춘에 너라나라 밀려가는 나그네 빈년에다 꿈을 채워 마셔버리자 술잔을 높이 들어라 내일을 믿어보자 자네도 빈손 나 또한 빈손 돌고 떠도는 세상 가슴 마르다 가는 세월에 저가는 청춘에 나라라라 끌려가는 방랑자 빈잔에다 꿈을 채워 마셔버리자 술잔을 높이 들어라 당신은 무엇으로 살고 싶으신가요? 살아왔던 과거를 당신이 알고 있다면 그대로는 살지 않겠지. 천만에 천만에 그렇게는 살 수 없네. 내 팔자에 내가 왜 속나. 이름이라도 이름이라도 원 없이 날려서 원 없이 날려서 팔자 한번 꽂혀보겠네. 아니 정말로 5년만 참아도 이렇게는 살지 않겠네. 하다 못해서 3년만 참아도 이렇게는 살지 않겠네. 꼬집어 말할 순 없어도 사랑만 나도 몰라 잊어야 하는 줄은 알아 이제는 남인 줄도 알아 알면서 왜 이런지 몰라 정말 미워 이제는 정말 잊어야지 오늘도 사랑할 무리 마음을 잡지 못하잖아 이러는 내가 정말 싫어 이러는 내가 정말 미워 다시는 생각 말아야지 오늘도 사랑할 내가 힘들고 지칠 때면 꼭 안아주면서 향기로운 꽃 입술로 힘내라던 그대 꽃 당신 보석 같은 그대 사랑 보기도 아까운 사람 꽃 당신 내 사랑 그대 숨결 난 느껴요 당신이 정말 꽃보다 아름다운 내 사랑 그대 이름은 꽃 당신 당신 정말 꽃보다 아름다운 내 사랑 그대 이름은 꽃당신 꽃당신 왜 이렇게 힘들어 아테스요 소크라테스요 사랑은 또 왜 이래 너 자신을 알라면 좀 내뱉고 간 말을 내가 어찌 알겠어 모르겠어 태수연 아버지 산소에 제비꽃이 피었다 들국화도 수줍어 샛노랗게 웃는다 그저 피는 꽃들이 예쁘기는 하여도 자주 오지 못하는 날 꾸짖는 것만 같아 아테시언 아프다 세상이 눈물 많은 나에게 아테시언 소크라테스형 세월은 또 왜 저래 먼저 가본 저 세상 어떤가요 테스형 가보니까 천국은 있던가요 테스형 아 테스형 아 테스형 아 테스형 아 테스형 아 테스형 아테시언 아테시언 원망도 했다마는 헤어진 운명이기에 웃으며 보냈지. 단 하나의 사랑만이 믿어주세요. 사랑의 노래를 들려줄 잊지 못할 붉은 입술. 소리로 울면서 이 세상에 태어나 가진 것은 없어도 기울하진 않았다. 때론 사랑에 빠져 비틀댄 적 있지만 입술 한번 깨물고 웃었다. 빙가빙가 하면서 조마조마 하면서 설마 설마 하면서 부대끼며 살아오. 이 세상을 믿었다. 나는 나를 물론 나도 믿었다. 벌거벗은 몸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 사랑할 건 없어도 부끄럽기도 않아. 한때 철없던 시절 방황한 적 있지만 소주 한잔 마시고 사내답게 잊었다. 빙가빙가 하면서 설마 하면서 부대끼며 살아오. 이 세상을 믿었다. 나는 나를 믿었다. 추억 묻은 친구야 물론 나도 믿었다. 미련 같은 건 없다. 후회 역시도 없다. 사내답게 살다가 사내답게 갈 거다. 사내답게 갈 거다.

그래야 또 다른 행복을 맛보지. 자네는 아직도 가끔씩 우는가. 눈물은 아픔 씻는 최고의 샘물이지. 아하, 살다가 보면 운명은 어쩔 수 없지. 아하, 살다가 보면 인연은 따로 있다네. 노을이 진다고 슬퍼 마시게. 그래야 또 다른 내일이 온다네. 자네는 아는가 진정 아는가. 팔자는 뒤집어도 팔자인 것을. 떠 있는 그대 말없이 바라보는 해변의 여인아 바람에 휘날리는 머리카락 사이로 황혼빛에 물들은 연인의 눈동자 조용히 들려오는 조개들의 이야기 말없이 거닌 해변의 여인아 말없이 거닌 해변의 여인아